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 노선이 채택되자 연합뉴스, MBC, KBS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이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채택, 핵 보유 의지 재확인 등으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저들이 그동안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확보한 재래식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무리 전문학적인 군사비를 쏟아부어도 공화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정력적으로 핵무력 사업을 지도하시어 핵강국의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격찬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지위를 빛내고 있는 데 대해 김정은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이고 위대한 병진 노선의 승리로서 민족에게는 도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하면서 인류 정치사를 바꿔놓게 될 세계사적 사변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